생각보다 재밌는 금요일의 오디오 오빠 그 세 번째 막을 열겠습니다. 자, 오늘은 네, 세 번째 막부터 아주 특별하게 예, 오디오계 마이스트로 윤종민 소장님 리스닝룸에서 저희가 특별하게 녹음을 하게 되었습니다. 집주인 되시는 윤 소장님 인사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아,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옆에는 세계적으로 바쁘신 우리 남영우 교수님을 대신해서요. 오늘 이 작가님 특별히 모셨는데요. 본인 소개 직접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이 작가입니다. 우와, 목소리 죽이네. 와. 박수 쳐야 돼. 박수를 좀. 박수 좀 쳐주세요. 아이. 너무 멋있어서. 예. 네. 이렇게 어렵게 나왔는데 저도 바쁜 사람이란 말이에요. 네, 이렇게 시작되는 오늘 세 번째 시간, 네,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보면 이제 서론과도 같았던 1회에 이어서 본격 2회까지 개봉박두 되면서 오디오 오빠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그 열기가 뜨겁다고 알고 있는데요. 어떻게 아, 그런가요? 주위 반응들 어땠는지 좀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솔직히 그 연정씨 칭찬만 들어갔고 네? 아직은 네. 저도 그렇게 들었어요. 다 제가 푼 알바생들입니다. 어째 이상하다 했어요. 그래도 아무튼 네. 그 연정 씨가 계셔서 네. 분위기도 좋고 잘 나가는 것 같아요. 저희 자그마치 네. 200위권 안에 들었대. 팟빵 순위 네. 200위권 안에 들었다고 아, 얘기 들었습니다. 아, 200위권이면 전체 5천 명인데요. 5천만 개가 넘는데 아 팟캐스트가 우리나라에 5천 개가 넘어요? 5,900 개인가 아.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네. 2회째 200위 들어가는 거는 아주 드문 일이 아닌가. 우와. 아니 그럼 제일 대단한 거 제일 많이 맞나요? 올라갔던 게 200몇 위예요? 246위. 어, 맞았어요. 예. 제가 숫자는 역사적인 숫자라서 예, 역사적인 정확하게 숫자라서 기억하고 계시나요? 외우기서는 앞에 일자가 빠진 줄 알았어요. 1246위. 아, 이렇게 전문적인 내용을 다루면서 그렇게 올라가기가 쉽지 그럼요. 않죠. 저희 네. 그 굉장히 수준 높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네. 이 순위가 이 정도 올라가는 거 보면 저희 국민들이 얼마나 수준이 높은지 알 수 있어요. 아니 해외에서도 듣는다고 들었는데요. 그리고 예. 네. 어 그래요. 제가 그래서 저도 그 인도네시아에 제 친구 하나 있는데 네. 그 친구한테 한 건 올려달라 그랬어요. 아 네. 역시 인도네시아 올라갔죠? 아. 좀 인기 있으면 저희 그러면 인도네시아어로 녹음 한번 번역 한번 해서 가는 걸로. 아니 정말로 그 일본에서도 또 들으신다고 들었고요. 윤 소장님 주변에는 아주 전문가분들이 많으시니까 그분들 반응 어떠셨는지 궁금해요. 솔직히 제가 아직 얘기 못했어요. 아 왜냐면 초기에 네. 대응할 여력이 없을 때 네. 에, 오디오라는 게요 남 잘 되는 걸 별로 안 봐요. 아 그래서 남의 얘기가 좋은 게 들어오면 헐뜯고 네. 또 뭐 이렇게 자기 안 하던가 하면 괜히 네. 기죽이고 제가 사실은 이거 마이크 앞에 있을 때마다 떨려요. 떨리는데 뭐 저 기죽거나 옆에서 뭐라 그러면 이제 용기가 없을까봐 네. 지금은 좀 키우는 중이거든요. 아. 그래서 주로 집사람 주변에서는 집사람이 마구 홍보를 하고 있어요. 네. 쑥스럽게. 네. 아 그래서 아직 반응은 못 들으셨던 거네요? 반응은 이제 알고 있죠. 네. 전반적으로 이 정치판 일색이거나 또는 그쵸, 뭐 예. 그 19금이니 어떤 말초신경 자극적인 것들만 하고 있는 네. 그런 팟빵의 그 잘못된 팟캐스트 잘못된 흐름이라고 네. 하는데 거기서는 우리가 학구적이고 네. 그런 새로운 그 소재를 다루면서는 네. 아이디어가 괜찮은 거로 생각해갖고 아. 사람들 격려는 좀 해주고 있습니다. 네. 저는 19금 소재가 살짝 더 좋습니다. 어떻게 여기 와가지고 네. 저도 뭐 사실은 뭐 이 작가님도 이빨 체질이시고 저도 아닙니다. 저도 딴 데 가면 이빨을 좀 쓰는데 네. 이게 나중에 기록이 돼갖고 네. 그 나중 것이 이제 요새 청문회 같은 게 걸리면 네. 너 매 팟캐스트 3편에 너 이러이러한 모랄 해들드의 네. 그 장본인이 너다 하는 얘기 듣기 싫어요. 아. 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앞으로. 그렇죠. 아이고 이건 본격 테마는 안 들어가시나요? 짜리. 언제 들어가시나요 이건? 이게 지금 녹음 중인가요? 네 녹음 중입니다. 아, 그렇구나.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이제 이야기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아, 오늘은 지난회 이제 아날로그에 이어서 디지털에 대한 내용 다룬다고 알고 있는데요. 저는 솔직히 디지털 완전 문외한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백지와 같은 마음으로 공부하는 마음으로 겸허하게 오늘은 듣는 역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작가님 많이 도와주실 거죠? 저도 사실 디지털 오디오 일단 오디오 자체를 제가 잘 모르는데 네. 더군다나 뭐 디지털 오디오라고 해서 그 남 교수님 대신 와서 앉아있기는 한데 무슨 네. 얘기를 해야 될지 무슨 질문을 해야 될지도 사실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네. 어떤 얘기들이 오갈지 저도 사실은 궁금해요. 네. 아니 그러면은 아주 그냥 아주 간단하게 디지털 오디오 뭐죠? 나도 궁금한데 네. 왜 이러시나요? 오늘도 이 PD님 그 이 작가님께서 어떻게 또 지금 호흡을 맞춰주실지 궁금하고요. 좋습니다. 그럼 디지털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네. 지난번에는 이제 아날로그 한다고 그러면서 디지털을 많이 다뤘는데 네. 오늘은 또 디지털을 한다고 그러면 또 아날로그를 다루게 될 것 같아요. 네. 서로 상대적인 것이기 네. 때문에.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디지털 오디오라는 것이 네. 요즘은 디지털 한동안 뭐 광고에 디지털 하면서 이렇게 그거 기억하세요? 막. 네. 그 광고 제가 같이 제작에 참여했었거든요. 2001년도에. 그 네. 생산가가 생각보다 나이 많으시네요. 제가 조감독 하고 있었는데요. 당시에 제가 그 추운 그 시장에서 막 예, 열심히 일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만 해도 그게 사실은 디지털에 대한 네. 것이 그쵸. 아직은 익숙하지 않았어요. 예, 예. 그 익숙치 않았다는 얘기가 꼭 뭐 IT 기업을 떠나서 디지털이 활성화되기 위한 기반이 안 돼. 그래서 이제 하여튼 디지털이니 디지털이니 네. 갑자기 또 연정 씨가 또 그런 거 굉장히 화려하시네요. 2001년이라니 깜짝 놀랐어요. 고등학교 때 제 나이 나오나요? 네. 네. 저 고등학교 다닐 텐데. 자자 네. 3회부터 저희가 막을 내릴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 약간님 잘라버릴까? 저 어차피 다음번에 잘리게 돼 있습니다. 네. 오늘 잘하면 또 알아. 아닙니다. 남 교수님 긴장하실 뻔했는데 괜찮을 것 같습니다. 계속 하시죠. 네, 그래서 그 디지털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네. 제가 사실은 대학교 1학년 때 디지털 공학이라는 과목이 있었어요. 네. 그 교수님이 그 과 저희 교수님인데 수업 시간에 들어오면 이름을 못 외우는데 우연히 제 이름을 외웠나 봐요. 그래서 윤종민 부르는데 디지털이 뭐지? 윤종민 이게 뭐지? 그래서 상당히 조금 당황스러웠던. 네. 근데 이제 그때 디지털이 뭐지 하면 그때 뭐라고 대답했냐면 숫자를 말합니다. 네. 그래 알았어 잘했어. 그게, 숫자를 말합니다. 네. 그게 옛날에는 그게 디지털이었어요. 뭐 0, 1, 0, 1 뭐 그런 그렇지 이제 결국은 네. 0과 1로 조합되는 네. 이진법 그 이진법을 활용한 어떤 그 수치화의 작업을 통해서 네. 그러니까 표현하고자 하는 어떤 포뮬러가 나온 건데 70년대만 해도 디지털이라고 그러면 그것이 정확하게 개념도 없이 네. 디지털 공학이라는 책을 보면 뭐 부울대수라든지 이진법에 대해서 나온 거 그런 것들만 나와 있어요 사실은. 근데 지금은 이 누가 이진법 얘기하면 그게 무슨 네. 얘긴데 쉽게 말해서 그렇죠. 카레이서한테 너 캬브레타의 원리를 아냐? 캬브레타는 요새 쓰지도 않아요. 네. 그런 캬브레타의 원리를 아냐? 뭐 토크가 뭐냐? 그러면 나는 운전만 해요. 난 300km를 달릴 수 있어요. 당신 300km 밟을 수 있어? 뭐 그런 식의 또 차이가 다른 거죠 이제. 어떻게 보면 디지털이 너무 범용화돼서 그 원리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지금은 없는. 그렇죠. 너무 당연해져서. 생활화됐다는 네. 것이야. 네. 그럼 이제 그러면 이제 모든 것이 디지털인데 오디오도 결국은 디지털. 그냥 이름만 붙인 게 디지털이 아니고 네. 뭐 우리가 제 이름이 윤종민이면 장명가한테 받았든지 어떻게 된지 이름이라는 것이 별로 의미는 없었지만 요즘은 디지털이야 그러면 그저 단순히 패션이니까 디지털은 아니고 네. 그 디지털로 당연히 필연적으로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디지털이라는 것을 붙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네. 그러면 이제 오디오는 그야말로 음악이고 음악은 우리가 귀로 들어야 되는 것이고 네. 근데 일반적으로 프린터를 한다든지 또는 문자 정보를 문자를 보낸다든지 하는 것들은 디지털로 처리해서 결국 최종 결과물도 디지털로 나오더라도 뭐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이 오디오만은 노래하거나 악기 연주하거나 악기 호르는 그 전자 호르는 있어요. 전자 피아노 네. 아무리 대도 전자 피아노다 하더라도 결국은 소리를 들어야죠. 네. 근데 귀 들을 때 일과양의 삐비비하는 소리를 들으면 아 감동적인가요? 아니에요. 절대로 음악은 귀로 들을 때는 아날로그 같아야 돼. 네. 그래서 우리가 디지털 오디오 아무리 떠들어도 소스하고 리스너는 아날로그이기 때문에 아. 이 절대적인 그 존재 가치의 기본은 이 중간 과정에서 네. 디지털이라는 것이 존재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중간 관계에서 존재하는 디지털을 우리가 갖고 여러 가지 이제 작업이 시작되는 것이죠. 네. 그럼 디지털 스피커 뭐 이런 것들은 없나요? 그러니까 디지털 스피커라는 것이 이제 영화에 보니까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영화에 보니까 칩을 귀에다 박아갖고 아~ 칩을 아~ 박아서 그 신호를 뇌에다 연결해갖고 아~ 그냥 무슨 정보를 인식하게 하는 그런 영화는 있었어요. 아~ 그래서 이거 칩을 제거하면 네. 인간으로도 코딩이 안 되고 전 아무 행동도 못하는 영화인데 결국은 음악도 그렇게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어쨌든 존재하지는 않는다는 앞으로도 예. 인류가 멸망하거나 네. 또는 하느님께서 재창조를 네. 하실 수도 있죠. 네. 이 아날로그 때문에 네. 돈이 네. 많이 든다든지 시끄러운 세상 디지털로 바꾸자 네. 그렇게 되면 될지 모르겠어요. 네. 외계인들은 또 네. 디지털로 통제할 네.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하는 음악 TV도 아니고 영상도 아니고 음악 소리는 네. 지금 그야말로 에디슨이 시작해서 우리 귀집하는 귀로 듣는 것이기 때문에 예, 절대로 아날로그적으로 처리는 꼭 돼야 돼요. 네. 그러면 디지털이라고 하는 건 결국 음악 소스에 대한 이야기인가요? 예, 우리 디지털 오디오라고 그럴 때 이제 네. 그 배경을 보면 그 소스와 재생기기, 네. 미디어와 어떤 그 여러 가지 처리 방식 여러 가지 그 파생되는 것들이 상당히 다양하게 넓어져 있어요 요즘. 네. 그런데 처음에 디지털 오디오의 탄생 배경은 아 이제 오디오를 디지털로 해서 들어야지라고 한 것은 네. CDP 하나밖에 없었죠. 아, CDP라는 네. 것은 지난번에 우리 잠깐 그쵸, 아날로그에 네. 대해서 얘기했지만 사실은 한 가지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그 우리가 턴테이블을 비행기에다가 실을 수 없었어요. 네. 근데 엘비스 프레슬리가 자기 비행기에다가 턴테이블을 올려놓고 듣는데 이 엘비스니까 네. 들을 수가 없어. 네. 자꾸 튀니까 네. 흔들리고. 네. 그래서 안 튀는 턴테이블 없겠냐? 안 튀는 턴테이블을 개발해 다오한 게 CD예요. 아, 그게 시작이었던 거예요? 와. 그런데 여러분들. 기억에 나올 거예요. CD 엄지손가락을 톡 치면 무디트예요. 아. CD는 가장 진동에 무접적인 힘인데 진동에 강한 소스인 줄 알았더니 또 가장 약한 소스가 되죠. 예전에 그 휴대용 CDP 많이 가지고 다녔었잖아요. 뭐 그 아이와 소니 뭐 이런 것들 많이 가지고 다녔었는데 제가 40초를 갖다가 뭐 먼저 그 재생을 시켜서 그 충격에 대해서 강한 무슨 네. 소리를 갖다가 계속 재생시켜주는 네. 안티쇼크 네. 기능 뭐 이런 거. 아, 뭐 네. 영어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어쨌든 그런 식의 어떤 그런 식의 어떤 그런 식의 어떤 기능. 뭐 말을 막으시는군요 영어로. 어쨌든 그런 식의 기능이 있는 CDP를 예 CDP를 네. 갖다 사용을 한 적이 있었는데 네. 그런 CDP 왜 자동차에도 보면 이 진동방지 기능 해가지고 그치. 그 자바라처럼 이렇게 네, 그렇죠. 해가지고 네. 그 위에다 올려놓고 막 별짓을 다 했어요. 네, 별짓을 다 했었잖아요 CD. 그게 다 진동에 대한 네. 문제. 근데 원래는 CD가 태어난 게 디지털이고 네. 또 바늘도 안 닿고 비접촉이기 때문에 네. 진동에 네. 가장 강한 줄 알았더니 무지 약했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미완의 기계야 사실은. 아 CDP라는 것 자체가. 아까 엔티쇼크는 미리 40초를 읽어드렸기 때문에 예, 예. 그 40초 이후에 생기는 어떤 사고는 다시 얘가 트래킹을 해요. 네. 잊어버리고 보통 우리가 리얼타임이면 잊어버리고 네. 다시 찾으려고 그러면 네. 뿌직뿌직 소리 나와서 이제 네, 네. 그만 건너뛰니까 불편한데 40초를 미리 받아놨기 때문에 네. 40초 동안 아까 튄 부분을 찾아가는 네. 그 정도의 기술이 네. 생긴 거죠. 일단 그것도 하나의 큰 그거인데 그다 모든 것이 초기의 디지털이었죠 사실. 그래서 그때 당시는 CD밖에 없었고 CD라는 것이 턴테이블에 예, 대응으로 들어온 것이고 뭐 우스개 소리로 진동 없는 턴테이블을 만든 것이 CD가 됐는데 뭐 그런 얘기가 나왔죠. 네. 그러니까 그때 당시는 디지털 오디오라는 것이 하나의 그 미디어의 혁명이었잖아요. 혁명이었다는 것이 뭐냐면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우리 곁에 다가간 고음도 고음에 충실한 소스가 네. 우리 곁에 쉽게 말해서 5만 원짜리 턴테이블 CDP 이제 네. 거기서 네. 들어도 엄청나게 그 음질이나 감도는 몰라도 네. 음향 자체는 크게 나왔어요. 깔끔했던 기억이 있어요. 예전에 LP나 아니면 그 전에는 또 테이프 많이 들었잖아요. 그쵸. 그런 테이프에 비하면 그럼요. 소리가 너무 선명하게 들려가지고 귀가 찌릿찌릿하면 이거 좋은 소리구나 이렇게 착각을 했던 그런 시기도 네.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제가 중학교 때인가 고등학교 때인가. 맞아요. 그 네. 그 외형적으로 그 럭셔리하기 때문에 네. 그것으로 이제. 포장만 보고도 내용물에 대해서 네. 제대로 안 보고도 네. 일단 넘어갈 수 있는 상태로까지 CDP가 디지털 소스가 그렇게 우리에게 확 접근했어요. 네. 그래서 무지 성공을 했는데 그리고 편의성이라는 것이 예전에 LP나 뭐 테이프는 씹히기도 하고 늘어나기도 하고 막 이런 것들이 끊기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CD 자체의 그 편의성이라는 것이 사실 네. 굉장히 CD도 예. 긁히거나 네. 코기름 네. 기름류에 아주 약하죠. 네. 지문에 약하죠. 아, 그렇군요. 왜냐면 굴절 때문에. 아. 빛의 굴절. 아.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그 지금 이 작가님이 지적하신 대로 우리가 디지털 미디어의 순서가 CDP가 처음에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보통 우선 그 모든 그 기계들은 기계가 하나 나오면 그놈을 녹음할 수 있는 네. 대상 기계가 꼭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FM, LP가 나오니까. 네. LP를 방송하는 FM 방송이 나왔어요. 아. 그러니까 그걸 녹음할 수 있는 카세트 테이프가 나왔어요. 네. 네네. 그리고 또 CD가 나오니까 네. 이걸 녹음할 수 있는 게 필요하거든. 네. 그래서 DAT라는 게 나왔어요. 디지털 오디오 네. 테이프 레코더라고 해서 그 CDP를 그대로 디지털로 녹음할 수 있는 DAT가 나왔어요. 네. 예전에 그 CD를 보면 뭐 AAD, ADD, DDD 뭐 이렇게 써 있는 게 있었거든요. 그 표시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게 그런 의미가 있는 건가요? 아, 그건 좀 다른. 그건 좀 다른 건가요? 출처. 그러니까 네. 걔가 그 호적 처분이에요. 네. 아, 호적 처분인가요? 어디서 튀어나왔나? 아. 아날로그로 녹음하고 아날로그로 처리해서 네. 그다음에 디지털로 녹음 기록한 거다. 네. AAA라는 건 없죠. 예, AAA는 LP가 되는 건가요? 거죠. 그렇지. 예, 아 그렇구나. 다이렉트 커팅이라든지 예, 예. 그런 것들인데 이제 AAT는 아날로그로 처리해서 아날로그 믹서로 해서 네. 디지털로 바꾼 거고 ADD는 아날로그로 녹음해서 디지털 믹서로 처리해서 디지털로 녹음한 거고 네네. 컴펜제이션을 했다는 얘기죠. 네. 그다음에 DDD는 전부 다 디지털. 아. 그리고 그 DGG 도이치 그라모폰에서는 4D라는 게 있어요. 4D. 4D? 그건 DDD에 D를 하나 더 넣은 거죠, 사실은. 그건 뭔가요? 뭐가 다른 거죠? 그건 이제 그 비트수의 그 옛날 방식인데 16비트로 쓸 때 네. 맨 처음에 그 작은 소리 백그라운드 노이즈 두 비트를 빼갖고 네. 여운에 대한 부분을 따로 녹음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 16비트에서 14비트로 바꾸면서 두 비트를 양보해갖고 그 비트로 그 운의 어피어런스라든가 그러니까 뒤에 그 배경음악 같은 거 네. 배경음 같은 걸 따로 넣어갖고 앰비언스 네. 같은 그래서 예 그렇죠. 그래서 음질이 좀 더 고급화스럽게 나온 게 4D가 잠깐 나온 게 있어서 아.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제 엄격하게 말하면 좀 다른 거. 그 다음에 CD만 일단 뭐 말씀하시면 HD CD가 나오고 네. 요새는 뭐 SACD? 그것도 한참 나오고. 되긴 됐지만 어쨌든 음질 되게 좋은 CD라고 그 처음에 나왔을 때는 뭐 LP를 능가한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그랬었는데 SACD요? 그건 어떤 거예요? 슈퍼 오디오 CD라고요. 네. 그는 이제 샘플링 주파수가 우리가 보통 44,100번 이거 16비트를 쓰는데 네. 아 어렵습니다. 거기서부터 갑자기 그 슈퍼 오디오는 원비트 수 2.8오메가 그러니까 네. 285만 헬스로 샘플링을 잘랐어요. 그러니까 데이터량이 무지 많죠. 네. 그래서 많은 데이터량을 갖고 좋은 음질로 넣을 네. 수 있다는 새로운 포맷을 발표하니까 사람들이 아 CD의 부족함이 네. SACD로 넘어가겠구나 했는데 아, 근데요? 문제는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디지털은 디지털이야. 예. 디지털을 다시 결국은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바꿔서 다시 디지털을 아날로그 바꾸는 과정은 네. 필연적이고 숙명적인 것이기 때문에 네. 그 과정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에러 문제라든지 네. 인간의 감성과 맞지 않는 여러 가지 그 문제 그리고 이제 아까 우리 잠깐 얘기한 적도 있었지만 아날로그를 정말 잘하는 네. 그러니까 그 믹서를 잘 만들고 앰프를 잘 만들어서 아날로그 소리를 잘 만드는 명장이 있다고 썼을 때 네. 그 우리가 70년대 아날로그 시절에는 그런 소리가 무지 좋았어요. 네. 근데 이제 디지털 시절에는 아날로그를 아무리 잘 알아도 그 사람은 디지털의 D자도 몰라. 아. 그럼 디지털은 막 IT를 하는 그 젊은 친구들이 네. DSP, 디지털 시그널 프로세싱이라든지 학교에서 뭐 코딩을 배우고 뭐 하는 애들이 와서 이제 그걸 개발하거든요. 네네. 근데 그 친구들은 음악의 음자도 몰라요. 아, 음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디지털에 대한 이해만 그렇죠. 깊이 있는 1과 제로로 데이터를 리얼타임으로 에러 레이트가 얼마나 오고 뭐 원음 충실도가 얼마나 오고 지터가 어떻게 되고 그런 수치만 계산하지 아. 이 사람은 이것이 지터가 좋아서 음악이 좋아졌다 나는 그걸 전혀 이해하지 못하죠. 음악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가 깊이는 커녕 전혀 몰라요. 아. 그러니까 태어나서 자기가 음악 한 곡 제대로 들어보지도 않은 사람도 네, 네. 그 회사에서는 최고 엔지니어야. 아하. 그 친구가 나가면 그 회사가 망할 정도로 네. 최고인지. 네. 그래서 그 디지털 오디오를 만드는데 네. 네, 그 사람은 음악 한 곡 들어본 적 없어요. 제가 실 경험을 통해서 여러 회사에 있었기 때문에 네. 그 경험을 해보면 그렇습니다. 근데 디지털이라는 네. 것도 그 기계를 갖다가 그럼 만들 때 그런 어떤 아날로그나 아니면 음악에 대한 지식이라는 것이 충분히 있어야지 그게 가능한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원하는 그 엔터테인먼트 사장이 이러이러한 애를 데리고 애를 음반을 취입시켰다. 네. 그럼 취향이나 주문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그것에 대한 것이 내가 야 좀 더 영하게 아니면 좀 더 그 흐뭇하게 예, 공기반 소리만 뭐 들어가게 디렉션을 주게 될 텐데 예. 음악에 예. 대한 이해가 없는 사람이 그런 디렉션을 줬을 때에는 그러니까 그냥 음악이 기계적으로 줘도 예. 여기서 인터페이스가 아~ 충분히 전달이 된다. 아, 무슨 얘기야?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아 비트를 늘려달라는 얘기지. 그럼 이 사람은 예. 내가 무슨 얘기했는지 모르고 네. 이 사람은 얘기, 이 사람 얘기해서 모르고 이 사람은 야 그거를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줘 하는 얘기를 예. 엔지니어는 못 알아듣고 누가 설명해주면 아 20비트를 24비트로 올려드릴게. 그러면 24비트를 그 얘기 듣고 주문한 사람은 그게 뭔 소리요? 네네네. 딴 소리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디지털 오디오에서의 한동안 비트 수가 올라가고 기술이 발달되면서도 네. 음질에 대한 얘기는 할 수가 없었던 거라. 그 소통의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네. 아. 아니 그러면 제가 뭐 이 분야에 대해서 아주 잘 아는 건 아니지만 그 삼성이 오디오에 조금 취약하다는 잠깐만요. 것은 네. 그 브랜드명을 갖다 이렇게 막 아 왜요? 얘기해도 되나요? 아니 쓰리스타라고 하죠. 그냥 쓰리스타즈. 싫어요. 쓰리스타즈. 삼성이 오디오 분야에서는 상대적으로 약간 취약한 평을 받는데 그것도 이 같은 맥락에 있나요? 아주 맥락이 가깝죠 사실은. 아. 그러니까 뭐 저도 잠깐 거기서 몸을 담았었는데. 네. 예. 아 삼성에도 계셨죠. 아 예. 거기는 이제 정확하게 그 모든 걸 수치화, 네. 정량화 시키는 수치화 작업이 안 되는 것은. 대상이 아니에요. 아. 사업 대상이 될 수가 없어. 네네네. 저거는 오늘 몇 점이고 내일 몇 점이기 때문에 예. 몇 점 개선했다 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것은 아. 자기네 사업 대상에 넣지도 않고 하지도 않아요. 왜? 열심히 했는데 음질 좋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본부장이 네. 몇 점인데 예? 좋다는데요. 사라져. 네. 연결이 안 돼요. 오늘 저게 음질이 87점인데 내일은 92점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 본부장이 잘했어. 무슨 얘기인지 알지도 못하고 네. 그게 되면 잘했어. 그 네. 가장 그것이 잘 맞는 게 비디오예요. 네. 비디오 같은 경우는 어제 93점이 오늘 94점. 아, 아무래도 수치화될 수가 있으니까. 정지 현상이 존재해요. 네. 그러면 85점과 95점을 딱 비교하면 95점이 훨씬 더 화면이 밝고 깨끗하거든. 네. 그러니까 잘했어가 된단 말이야. 네. 근데 오디오는 지나가 버렸어. 딱 틀어주고 다시 이거 들어볼까? 들어주고 리얼타임 동시에 틀어주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비교가 불가능하네. 듣기 위해서는 감성이 필요하고 연습의 훈련이 필요하고 그것에 대해서 어떤 여러 가지 그 깊이가 있어야 되는데 네. 그거 없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네. 그래서 현성 같은 경우는 오디오를 실패한 거예요 사실. 근데 저는 이제 인켈에 있으면서 그 여러 회사를 거치다가 삼성을 들어가니까 제가 이제 왜 삼성에서는 오디오를 그 이 정도의 재력과 인적 재원과 그리고 브랜드 이미지가 있으면 이거 삼성을 오디오를 매킨토시 마크 레빈슨은 뒷발차기로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아 정말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엠퍼러 같은 것들 반응이 좀 있지 않았나요? 그 좀 나중에 앰프 얘기 때 할까요? 네, 그건 나중에 뭐 얘기를 하시죠. 뭐 요거 한마디 말하면 이제 지금 또 특정 기업이기 때문에 뭐지만 저도 그래서 거기 갔을 때 삼성하고 같이 일을 하게 돼갖고 얼마나 기대가 컸는지 몰라요. 드디어 나의 모든 경험과 그 여러 그 인켈 태광을 거쳐오면서 필드 엔지니어링하고 어떤 기술적인 문제 그 다음에 제가 오디오 평론을 하면서 외재기계 접하고 그런 것들을 모든 걸 다 망라해서 나만큼 음악만은 많이 하는 놈도 없고 오디오 평론가고 그래서 사실은 또 그래서 불려간 거고 이거를 조금만 풀었으면 완전히 삼성은 잡겠다 하고 얼마나 오디오계를 그래. 평정하겠다 그때가 90 5년 아니죠 2003년 2003년도군요. 그러니까 2003년도니까 오디오계가 이제 한물 간 상태였어요 사실은. 디지털 오디오가 나오면서 그 디지털 오디오는 다른 얘기지만, 근데 그것을 안 되더라 이거지. 안 되는 걸 좀 6개월 만에 알았어요. 안 되는 이유는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네, 안 되는 이유까지 말씀하셨다가 저희가 삼성으로부터 견제를 받는 방송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삼성 보고 있나? 디지털 오디오 하드웨어 내부 구조 뭐 이런 이야기로 자연스럽게 좀 넘어가 보면 좋겠는데요. 하드웨어 내부 구조에 대한. 아 죄송합니다. 뭐 소스 기기랄지 재생 기기랄지 뭐 전송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탄생 비경 배경이 뭐 CDP가 나오고 그냥 그것을 녹음할 수 있는 DAT가 나오면서 이제 DAT가 정말 새로운 첨단의 그 미디어로서 각광을 받을 줄 알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저작권 협회로부터 리아에서 RIAA 그 레코드 인스트 아메리칸 어소시에이션 거기서 제재를 가했어요. 왜? 어떤요? 내 거를 100% 디지털은 100% 카피가 가능해. 저작권 보호를 못 받으니 이거 안 된다. 그래갖고 그거 갖고 지각 1년 동안 싸우다가 결국은 합의된 게 뭐냐면 SCMS, Serial Copy Management System. 그 계속 연속적으로 카피할 수 없도록 관리하는 시스템을 집어넣었어요. 그래갖고 자기가 디지털로 녹음한 거에는 한 번에 한해서 내가 녹음한 건 한 번에 한해서 카피가 되고 그 다음번부터는 카피가 안 돼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디지털에서의 그 숙명이 뭐냐면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줄이는 방법은 애꾼을 만드는 거야. 이빨을 부셔갖고 앞니를 부러뜨리는 방법밖에 없어. 이게 그러니까 앞니 부러진 이 밥주기가 나와서 뭐 말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DAT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것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오히려 약점이 되어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힘이 세니까 판 하나 분질거나 뭐 이렇게 빼거나 하니까 그 DAT가 힘을 쓰겠어요? 시장에서 사라질 수밖에 없죠. 쉽게 말해서 자기만 혼자 살기 위해서 DAT를 쳐버리니까 GDP도 죽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DAT의 음질은 그러면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DAT는 샘플링 48kg이기 때문에요. 24kg까지 나오고 비접촉 시기나 자개식 접촉이기 때문에 지터량도 아주 훌륭해서 음질이 아주 훌륭했어요. 그런데 이게 스캐닝 헤드를 쓰다 보니까 아주 훌륭한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테이프와 테이프 열화된 게 그냥 칙칙칙 너무 무진한 거예요. 저도 DAT를 지금도 쓰고 있거든요. 그 좋은 방송 2시간 녹음되니까 뭐 KBS의 그 명현지 명현마 같은 거 2시간 동안 녹음해놓고 들으면 되는데 한 1년 지나면 틀면 칙칙칙칙 가끔가다 들려서 소스로는 안 좋아요. 소스로서의 한계는 있군요. 자기 테이프의 한계가 있죠. 그래서 아무튼 간에 그것이 DAT가 계속 살아있었으면 분명히 뭔가 개선됐겠죠. 근데 아무튼 그래서 돌아가시고 돌아가실 즈음에 DCC라는 게 나왔어요. DCC요? 잠깐 있다 없어진 거 아닌가요? 그렇죠. 필립스에서 네. 잠깐 내놓고 사람들에게 마구 풀고 상품화도 시켰는데 네, 사라졌죠. 그때 DCC의 배경은 뭐였냐면 카세트가 카세트 테이프 시장이 이제 급격하게 이제 CD 때문에 죽기 시작했어요. 근데 DAT가 나오고 근데 안 되니까 이제 아 카세트도 필립스 방식이고요. 카세트 갖고는 안 되니까 요거를 디지털로 바꾸자. 그래서 있는 카세트의 그대로 껍데기를 그대로 쓰고 그걸 디지털 녹음기 기능을 넣었어요. 그 트랙을 8개 넣어갖고 녹음을 했는데 음질도 괜찮아서 마찬가지로 아까 그런 문제가 또 생깁니다. 근데 그렇게 나온 그 기술적 배경이 바로 하이어라키, 즉 상위 버전에 대한 하위 버전의 하이어라키 통합성 그것을 한 가지 명령 체계가 일정하도록 해주기 위해서 하는데 전 세계 카세트 테이프가 약 4조 개가 있다. 그 자기 녹음한 거 말고 소프트웨어로 나온 게 4조 개가 있는데 이 4조 개를 살려야 된다 이거지. 4조 개를 살리기 위해서 이 카세트도 듣고 그 녹음된 것도 듣고 하려면 그 같은 메커니즘 내에서 그걸 다 할 수 있거든요. 카세트도 듣고 해야 하고 디지털 녹음도 할 수 있고 재생도 할 수 있게 해서 그렇게 되면 4조 개가 있는 시장을 그대로 갖고 갈 수 있으니까 우리가 필승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렇죠. 필립스에선 근데 역시 디지털이라는 세상이 와서는 카세트라는 것은 하등의 얘기가 안 되는 작가 이 작가 얘기한 대로 차이가 너무나 음질 차이가 너무나 어학을 하기 때문에 어학을 하는 사람들에게만 필요했던 것이 카세트 테이프였죠. 또 목사님 설교 그렇죠. 방판 그래서 이제 결국은 DCC도 사라지면서 MD가 또 이제 같이 나왔어요. MD 미니 디스크라고 그래갖고 자 이제는 녹음될 수 있는 옵티컬 디스크가 있어야 되겠다. MD가 나왔는데 MD도 약 3분의 1로 압축을 했는데 그 압축법은 상당히 논리적이기 때문에 3분의 1 압축이지만 음질이 상당히 좋아요. 그리고 녹음도 잘 되고 그런데 불구하고 그것도 결국은 사라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결국은 강자로 살아남은 건 CD 하나 살아남은 거네요. 그죠? 그러니까 혼자 살아남게 됐는데 결국은 그것이 지금 아까 우리가 SACD 나오고 HDCD라는 게 나오고 그다음에 돌비 오디오라는 게 나오고 하면서 CD의 위상은 형편없고 지금 보시면 CD 갖고 판매량 따지는 시대가 끝났죠. 이제.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래도 꽤 오랜 동안 그 CD가 그 소스기로서는 그 자리를 예, 왕좌를 지키고 있었던 셈인 거잖아요. 그 음질이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음질이 그렇게 열악하다기보다는 뭐, 좀 떨어진 다른 소스들에 비해서 문제점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걸로 매스킹이 돼서 나타나질 않게끔 되는 거죠. 그리고 저희 집 좀 이따가 저 와디아 와디아 같은 CDP를 들으면 거의 CDP로서의 결점이 별로 느껴지질 않아요. 왜냐하면 애당초 녹음할 때 결격 사유가 있게 녹음됐기 때문에 그것이 하이엔드로 가면 까발려서 나온다고 그래갖고 결점이 나오는 건 있는데 이 사람들이 결점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이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이 작가님이 좀 말이 거칠어도 아 제가 그런가요? 그 책을 좀 읽으면 좀 더 좀 지식적으로 거칠고 책을 안 읽고 무슨 야동이나 보고 오면 좀 저급적으로 거칠어요. 네, 저급적으로 좀 찔리네요. 예를 들어 죄송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CDP도 결격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책을 많이 읽은 하이엔드 CDP들은 그 부분을 많이 품격으로 커버링해주면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거죠. 아 질문 있습니다. 그 01로 돼 있는 신호로 돼 있잖아요. 그 CD 안에 들어가 있는 게 그 어쨌든 700MB의 그 안에 그 01로 신호가 들어가 있는데 CD별로 CDP별로 차이가 있는 이유가 뭐가 있어요? 01로 돼 있으면 사실은 이게 디지털 신호이기 때문에 그 소리의 차이가 음질의 차이가 없어야 되는 게 아닌가요? 같은 CD를 갖고 얘기하시는 거죠? 예, 같은 CD를 같은 가지고 CD를 갖고 CDP마다 다를 수가 없을 것인데 왜 다를 것이냐고 얘기하셨는데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게 좀 마음에 안 드셨나 봐요. 저 야동 쪽으로 조금 찔렸습니다. 그 생각만 하니까 신을 모르는 네. 남 교수님하고 틀리네. 아, 네. 그래, 많이 다르시네요. 저 뒤끝이 네. 있습니다. 아치네. 같은 그 쉽게 말하면 지난번에 잠깐 비유를 드렸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고기 하나를 사갖고 와서 네. 어, 이 PD 이 작가가 고기를 한우를 사와서 요리하는 뭐예요? 듬성듬성 썰어서 그냥 구워 먹을 건가? 또 안에까지 푹 태울 건가? 네. 또 아니면 정말 레어하게 아주 감칠맛 나게 싹 껍질만 태우고 안에 있는 육즙은 그대로 살려서 정말 한물 깨면 쥐알루를 하는 그렇게 걸 것인가? 이거는 똑같은 한우인데 네. 처리하는 기술에 따라 고기 맛은 완전히 틀려요. 정말로 미국 소를 사와도 전혀 냄새 안 나고 맛있게 할 수 있고 한국 한우 써도 냄새 나게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설명 드릴 수 있듯이 그 오디오를 아는 디지털 엔지니어가 있으면 네. 그건 소리가 좋게 날 수가 있어요. 그러면 CD 플레이어의 그 음질의 차이를 가져오는 어떤 그 중요한 어떤 요인이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게 처음부터 끝까지예요. 이게 모든 걸 책임져. 그럼 우리가 5만 원짜리 포탑을 GDP하고 네. 뭐 1천만 원이 넘는 GDP하고 네. 여러 가지 이렇게 경험을 보면 일단 우리가 하이엔드는 뭐 소리 30%, 소리는 40%, 껍데기 30%, 디자인 30%라고 네. 한번 말씀드리면서요. 네, 네, 네. 저도 들었습니다. 네. 그 내용이 뭐 마음에 들건 안 들건 제 기준에서 하이엔드의 네. 기준인데 이 CDP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CDP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메커니즘이에요. 아. 우리가 CD에 기록된 신호를 1과 0이라고 해서 그걸 그대로 읽어낼 수 있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 읽어내야 돼요. 아. 게다가 그 심부름 사고도 배달 사고 없이 네. 정확하게 아. 받아서 다음 단계 다음 단계로 넘겨주는 그런 작업이 필요한 거죠. 네. 그래서 제일 먼저 광학 장치가 좋아야 되는데 광학 장치가 디지털 신호를 잘 읽기 위해서는 그 주행이 정확해야 되고 흔들림이 없어야 되고 오랜 시간 들어도 진동 방지요. 진동에 대한 방지, 네. 외부 그 자체 휜판을 지가 알아서 보정해주는 기록 장치, 네. 또 모터가 커야 돼, 또 관성 질량도 있어야 되고 네. 그 여러 가지들이 있어갖고 메커니즘 부분이 그 달라지면 소리가 확 달라집니다. 그냥 단순하게 그 01을 갖다가 그냥 읽어낸다고 생각. 가면 안 되겠네요. 아, 그거는 이제 나중에 우리가 얘기하겠지만 이제 데이터 파일로 돼서 네. 어떤 디지털 신호만 갖고 네. 메모리에 들어있는 신호를 다 완벽하게 읽었다고 했을 때는 네. 그때는 그 다음 단계가 그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일단은 CDP라는 것은 광학적 디스크를 읽어내는 능력이 좋아야 돼요. 네. 그 CD에는 자세하게 보면 먼지도 많고 손 지문 뭐 기름때 그런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다 신호 하나의 큰 그 장애 요소가 되는 건가요? 가령 일례로요. 우리가 CDP를 보면 직경 5인치 아닙니까? 네. 5인치 내에 조그만 먼지 하나가 딱 떨어져 있다. 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진 거냐면 그 서울운동장이나 어떤 잠실운동장에 네. 그 플레이어 야구장이에요. 네. 야구장에 야구공 하나가 떨어져 있는 거랑 똑같아요. 특히 말해 야구공이 지나갈 수 있는 그 길밖에 없거든요. 네. 그 지나가는 길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 데이터량 하나가 이제 야구공이고 네. CDP가 CD가 잠실운동장의 야구장이야. 네.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작은 거기에 근데 우리가 이따만한 그 기스가 났든 눈에 보이는 기스가 났다 그러면요. 네. 거기 폭탄인 수류탄 몇 개가 터진 거예요. 그럼 팡 터지면 거기 지나가야 되는데 다 걸리겠죠. 네. 그러면 어떻게 편법을 써서 다 지나가게 해놨어요. 아. 이 편법을 고급 기계일수록 얼마나 잘 지나가게 해놨냐. 내가 네가 비록 수류탄 같지만 원래 이 길은 내가 알아 하고 가는 놈하고 야 무조건 건너뛰어 골치 아파 이거 하는 거하고 틀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네. 그렇게 잘 읽어드렸다 그러면 그 신호를 갖고 그 DSP 처리를 하거나 신호 처리를 디지털 신호 처리하는데 네. 1과 0의 신호를 조합해서 여러 가지 뭐 필터링도 하고 뭐 샘플링도 하고 그런 작업들을 하는 건 아시잖아요. 네. 그 작업을 얘가 IQ가 150이 하는 거하고 네. 120이 하는 거하고 달라요. IQ 150이면 빠르게 회전이 빠를 거 아니야. 네. 그렇죠? 빠르시잖아요. 연정씨 빨라. 예, 빠르죠. 네. 자화자찬인가요? 네. 이 작가님은? 아, 저는 뭐... 옵터레코드로 하겠습니다. 아, 네. 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만 되면 다 해석을 하는데 네. 특히 하이엔드들은 스피드가 빨라요. 그래서 정확하게 혹시 내가 원하는 신호가 안 나오면 얘가 돌아가서 처음으로 돌아가서 야 이 신호 안 나오면 왜 안 나오는지 확인해봐. 아 얘가 지금 헛짓 하고 있네. 바꿔. 하고 그렇게 다시 들어와서 보관법 캘리브레이션을 할 수가 있어요. 정확하게 원음을 찾아갈 수가 있는 데이터 코딩 그 암호를 역산시켜서 원 신호를 찾아내는 그 인터리브 시킨다고 그래갖고 리드 솔로몬 코드거든요. 그 코드를 코딩화 시킬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 이제 고급 기계들은 빠르고 정확하게 해결을 해주죠. 그 다음 나가는 게 디지털 필터야. 디지털 필터가 왜 디지털 필터가 필요하냐면 16비트라는 거 좀 이따가 BTS에서 말씀 정확하게 다시 말씀드리는데 너무 이거 기술적인 내용이 나가면 좀 재미없을 텐데 빨리 끝낼게요. 네. 네. 이 작가님 얼굴 보니까 빨리 끝내겠다. 네. 아, 거의 잠이 올 뻔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디지털 필터라는 우리가 나타난 신호가 네. PCM을 통해 PCM이라는 게 뭐냐면 그 1과 0를 통해서 나타나는 그 아날로그 신호의 첫 번째 모양은 톱니에 톱니바퀴처럼 우툴두툴하게 나타나. 네. 울리불리하게 이게 매끄럽지 않고 우둘두툴하게 마치 피라미드 가까이서 보면 층계지 않습니까? 네. 멀리서 보면 줄처럼 보여도 가까이서 네. 보면 층계처럼 그렇게 나타나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피라미드 층계 하나가 너무 높아. 그러니까 올라가는데 힘이 들어. 그래갖고 네. 보호사에다가 층계 하나씩 더 집어넣은 거예요. 인위적으로 사람이. 그러면 좀 올라가기 쉽겠죠. 층계 네. 높이가 적으니까. 구조계단을 하나 놨다는 거죠. 대신 층계수는 더 높아지겠지. 네. 층계수는 두 배로 내려가겠죠. 그러면 그만큼 발걸음은 빨라져야 되기 때문에 스피드는 빨라져야 되고 네. 대신 우리가 봤을 때 그래도 많이 비슷하다. 그래서 이거를 몇 배 올리느냐. 네. 처음에는 초기에는 하나 넣기도 바빠서요. 그 다음에 네 개 정도 넣으면 역시 기술력의 승리였어. 네, 네, 이게 한 88년, 89년도 네 개. 네. 필립스가 처음 네 배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야 대단하다. 그러다가 이제 소니 쪽에서 90년 초반이 되면서 8개 8배의 오버샘플링을 만들면서 비트수를 또 늘려버렸어. 네.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 우리가 CD의 레드북에는 네. 16비트에 44.1kg밖에 없는데 웬 18비트야? 그리고 뭐야 이건 디지털 샘플링은 도대체 뭐야? 라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즉 이것은 녹음된 신호를 디지털로 바꾸면서 일단 상처가 난 거야. 네. 그 상처를 치료하는데 성형 수술을 할 거냐? 정형 의과에서 찍 칼집이 난 거하고 성형 수술 의사가 예쁘게 꾸민 거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예쁘게 꾸미기 위해서 어차피 짠 건 사실이야. 흔적은 나눠서 예쁘게 연역시 그렇게 성형 수술 얘기하니까 금방 이해가 되십니까? 아, 예. 네. 아주 완전 천연산인데. 그래서 예쁘게 꾸미는 방법이 바로 오버 샘플링 방법이에요. 네. 근데 그런 게 그렇게 해서 나의 방법은 18비트가 뭐냐? 알고 보니까 두 비트는 버려야 사실은 두 비트는 버린다는 게 뭐냐면 16비트의 오디오는 16비트라는 얘기예요. 네. 근데 이것이 아주 작은 신호에서 와서 그것이 리니어리티라고 그래갖고 네. 들어간 대로 나오는 그 식으로 설계가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 60dB 이하, 60dB라고 그러면 거의 그 이 작가님 좋아하는 숨소리 네. 거친 숨소리는 40dB지 조용한 숨소리는 고맙습니다. 확인시켜 주셔서 조용한 숨소리 같은 쪽부터는 이제 리니어리티가 깨져요. 아. 그래서 그걸 거기까지도 우리는 리니어리티가 좋다라고 네. 그 DA 컨버터 회사들이 막 자랑을 하기 시작한 게 이제 90년대 초반이에요. 그때까지가 CD 길이는 세상 모르고 7, 8년 동안 단독 주행을 했던 것이죠. 네. 그리고 그때까지 아날로그 그 턴테이블이 끽서지 못하고 죽어 지냈던 시절이고. 네, 네. 이제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자 이제부터가 문제가 된 거야. 90년대 초반이 돼서 CDP가 그렇게 해서 주야 독야청청 네. 독주를 하고 있었는데 네. 90년대 초반에 우리가 전체적으로 오디오 기술을 떠나서 비디오 기술 쪽으로 상당히 많은 네. 기술이 발전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때까지만 해도 비디오 기술은 디지털로 바꿀 수가 없었던 거라 데이터량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시면 1초에 60프레임이 도는데 네. 한 프레임당 VG로 만 때려 30만, 300kg예요. 300kb를 1초에 30번을 때려줘야 돼. 네네. 또 60번 때려줘야 돼요. 그러면 300kg 곱하기 30하면 9메가 되었습니까? 네. 1초에 9메가짜리를 60분 때리면 540메가가 되죠? 이분들이면 1기가야. 네. 그 1시간짜리 그 비디오 보려면 60기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네, 수학이 나오니까 저는 뭐 60기가라는 표현인데 그때 당시 90년대 초반에 네. 메모리가요 64메가가 10만 원이었어요. 64메가 지금 하드디스크? 64메가는 네. 하드디스크요? 네. 400 60, 95년도 420메가가 제일 최고였어. 15만 원짜리 420메가 네. 1기가도 아니야. 세상에. 야, 세상에. 그 시절이 없어요. 그래서 네. 비디오 값이 그러니까 메모리 값이 엄청나게 비쌌기 때문에 네. 이걸 갖고는 60기가를 갖고 1시간짜리 동영상을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무데도 없고 오로지 있는 건 그렇죠. 아날로그로 네. VHS 테이프 돌려서 그렇죠. 그 보는 수밖에 없었던 거라. 네. 예, 그래서 그 화면을 아무리 그때 당시 기술로는 메모리 값도 비싸고 또 그 자체 대용량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은 디지털화 시킬지거나 또는 어떤 그 새로운 미디어로서의 어떤 그 기업에 대한 그 시장을 일으키는 새로운 파트너로서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VHS 시장 끝났고 이제 사람들이 나온 것이 비디오를 압축시키자. 그래서 비디오를 압축시키는 방식을 찾기 시작했어요. 네. 자, 비디오는 잘 보시면 월트 디즈니 만화 그리는 거 보면 나비만 그리지 뒤에 있는 그 산이나 백설공주는 그대로 서 있으면 아, 그렇죠. 네. 놔두고 나비만 그리잖아요. 네. 네. 거기 바로 그 비디오 압축법의 기본이에요. 네. 우리는 여태까지 계속 그렸거든. 백설공주 그리고 산도 그리고 네. 못 그리고 다 그리니까 졸라 바빠. 근데 그게 아니고 나비만 딱 그리고 나비도 네. 그냥 가만히 있다가 눈만 깜빡할 때 그것만 한번 딱 그려주면 돼. 그렇게 하니까 실제로 눈 한번 깜빡거리는 거는 금방 그린다. 데이터가 우리 적어요. 네. 그래서 앞과 뒤로부터 변화된 게 있는가 없는가 네. 이거를 화면을 4:3으로 이렇게 쪼개는 픽셀로 쫙 잘라갖고 네. 그거를 이제 그 전문 용어를 까먹었지만 그래서 그 픽셀 가운데 4:3으로 자른 12개의 데이터를 갖고 거기서 변화된 것이 있으면 그 부분만 처리해주는 방식을 써서 정지 영상은 그러니까 데이터량이 필요 없는 정지 영상 그냥 정지 영상 한번 찍어서 그냥 1시간 동안 보내면 돼요. 그러니까 그게 데이터량의 변화가 없이 그렇지, 그렇지. 그거를 압축하는 그렇지. 거죠. 어이구. 야, 괜찮은데 머리? 제가 이 정도 합니다. 전문이 아니신가요? 좀 알죠. 네. 아, 급다. 네. 배경이 화려하신 분입니다. 아닙니다. 사실. 저는 네. 그쪽은 아닙니다. 스토리 쪽입니다. 작가입니다. 네. 그래서 그 비디오에 대한 그 압축을 하다 보니까 그 음성도 같이 들어가야 되는데 음성도 네. 압축을 해야 돼요. 이와 같은 방식으로 앞과 뒤의 차이점이 무엇인가? 네. 했더니 말소리는 매번 바뀌니까 그렇죠. 차이점 갖고 하는 건 한계가 있어. 그쵸. 그러면 압축을 하는데 방법이 뭐 있나? 아, 매스킹이라는 게 있다. 필요 없는 소리들. 우리가 정보를 전달할 때 안 들리는 소리는 과감하게 빼버리자. 아. 또 그리고 우리가 이거는 전혀 음악 되는데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네. 꺼버리자. 네. 그러니까 데이터량을 팍팍 줄일 수 있었는데 네. 그때 비디오 CD라는 게 처음 나왔어요. 그게 그래서 줄여서 나왔던 것이. 네. 비디오의 처음 원년에 나온 그 압축 방법은 비디오 CD라는 건데 네. 노래방에서 썼던 그 정지 화상과 동영상이 섞여 나오는 네, 그 네. 비디오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 비디오 CD가 있어요. 아, 저는 어린 나이라서 아직 기억을 잘 못하는. 전 노래방을 네. 잘 가서 기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은영 씨는 뭐 기억을 많이 하세요. 네. 2001년 네, 일을 하시기 시작하셨던 분이라서. 네. 그래서 그 오디오를 그러다 보니까 아. 여기다 담는 방법 중에 매스킹 쓰고 필요 없는 거 빼버리고 줄이고 때리고 하니까 12분의 1로 줄이는 하나의 포맷을 만들었어요. 네. 12분의 1이요? 영상과 마찬가지로 오디오도 12분의 1로 줄여버리자. 네. 그래서 들었는데 사람들이 비디오 영상에 꽂혀서 들리는 그 노래방 노래를 들으니까 들을만 하거든. 아. 잘 모르더라. 그래서 카세트보다는 좋고 네. VHS 수리보다는 좋다 이거야. 네. 그렇죠. 그런데 CD보다는 못하지만 네. 그러니까 대당초 오디오의 압축이 CD로부터 출발한 게 아니고 네. VHS 테이프를 그렇네요. 줄이다 보니까 네. 아, VHS 아날로그 녹음보다는 디지털 12분의 1로 줄여도 디지털 신호가 훨씬 좋은 거라 네. 그러니까 이거 갑자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어? 오디오만 줄여보자. 왜? 네. 오디오량이 너무 많았으니까 네. 그래서 그때 시작된 것이 MP3라는 것이 시작된 거예요. 아. MP3 말씀, MP3 말씀하시는 건가요? 어, 바로. 네. 이제 아는 게 좀 나오셨군요. 네. 네. 네. MC분이 너무 조용하셔가지고 네. 왜 그러나 싶었다니만 이제 아는 게 나오셔서. 점점 이렇게 점으로 제가 사라지는 거예요. MP3 세대시군요. 네. MP3 네. 말씀해 네. 주시죠. 네. 네. MP3가 좋은 친구를 좋으신데요, 만나야 돼요. 발음이. 좋은 친구를 만나야 네. 좋게 된다고. 네. 그래서 이 작가님 만나고 싶을 필요가 있을까? 무슨 농담이에요. 무슨 뜻이죠? 아유, 아유. 저기 그래서 MP3가 아, 12분의 1이라는 기본 압축이지만 사실은 매번 12분의 1은 아니에요. 변동률이 있어요. 왜냐하면 아. 쓸데없는 그냥 계속 북만 징징 대리거나 그러면 네. 압축을 더 해버려. 아. 그리고 계속 소리가 자꾸 커지고 막 바이올린 콘체르트 같은 게 막 나가면 그건 줄이기가 힘든 상황이 돼버려. 그렇죠. 그러면 네. 한 4분의 1, 5분의 1까지도 못 줄일 때가 있어요. 그걸 자기가 알아서 줄인다는 게 상당히 신기하네요. 그래서 이제 그건 나중에 이제 우리가 네네. 그 음악 소리를 보면 이제 다 이해가 될 수 있는데 아까 MD는 3분의 1로 줄였는데 네. 그건 이건 12분의 1로 줄였지만 네. MD는 아트락이라고 그래갖고 오디오적으로 줄였어요. 아. 네. 그렇기 때문에 음질이 상당히 괜찮았어. 이거는 비디오적으로 줄였어. 그러니까 접근 방식이 틀려. 아. 게다가 오디오는 오자도 모르는 사람들이 줄인 거야. 그러니까 수학적 기초 방식에 의해서 이렇게 줄이니까 아 음질이 이렇게 원형을 유지하더라. 그런 계산법에 의해서 나온 것이거든요. 그래서 MP3가 나와서 12분의 1을 줄였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CDP 한 개가 640메가예요. 네. 72분이거든요. 네. 그럼 우리가 곡 한 곡에 5분짜리 곡이 있다고 네. 칩시다. 그럼 5분이면 네. 72분의 5, 약 14분의 1이죠. 네. 640메가 곱하면 약 40메가 정도. 40메가 한 곡, 5분짜리 한 곡이 한 40메가 정도 CD의 40, 경우 웨이브 파일. 네. 그 40메가 정도인데 이거를 3.5메가 정도로 줄이는 거예요. 네. 아, MP3의 경우 네. MP3의 경우에는 그만하시죠. 3.5메가. 내 말이에요. 네, 3.5메가 정도로. 그러니까 이거를 그 CD라는 그 우리가 뭐 640메가, 720메가라는 그런 공디스크에다가 네. 담아 놓기 시작하려면 200곡 이상이 들어가요. 네. 그 CD 한 장에 200곡이 들어가니까 이건 네. 상당히 그 괜찮은 장사였다고 그때 당시. 왜 메모리 값이 그때는 공 CD 한 장에 5,000원, 3,000원 했어요. 네. 지금은 100원밖에 안 할, 1,000원도 네. 안 할 때지만. 네. 그러니까 5,000원 할 때인데 가장 그리고 데이터량이 컸어요. 여기 200곡이 들어간다니까 네. 야 이것만 한 장 집어넣으면 우리가 서울에서 부산까지 왕복하더라도 그렇죠. 계속 음악을 들을 수 있겠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아이템이 뜬 거야. 네. 그러면서 엄청 혁신적인 변화였네요. 그렇죠. 게다가 네. 메모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꽤 비싸. 32메가짜리 네. 32메가짜리 안에 10곡이 들어가니까 네. 충분히 CD 한 장 역할을 하거든. 아, 32기가가 아니라 32메가인 기가. 거잖아요. 네. 지금 그 메모리 9이에요. 아직 골동품이야. 네. 32메가. 그러니까 네. 전 아직도 있어요. 그때 당시 쓰던 건데. 근데 그래서 그런 거 하나만 있으면 CD 한 장과 맞먹는다 그러니까 야 사람들이 기가 막힌 거라. 그래서 나왔던 것이 소니에서는 발빠르게 카스테레오에다가 자기네 메모리 IC 있지 않습니까? 네. 32메가짜리를 5개를 꽂게 돼갖고 5 메모리 체인저라고 했어요. 아. 그렇게 되면 거기 32메가짜리 5개 꽂으면 네. 꽤 시간이 되지 않습니까? 아, 그것도 앞니를 못 내다본 한 5년 뒤를 안 내다본 왜냐면 왜냐면 메모리 값이 황해 법칙이 나오기 전이야. 우리나라 황해 법칙으로 확 줄여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만 해도 가장 저가의 그 메모리 스토레이지는 옵티칼이었어요. 그런 것이 예, 점차적으로 시간이 흐르면서 메모리 값이 삼성 반도체 나노 기술 나오고 뭐 하면서 그냥 엄청나게 메모리가 싸지기 시작했습니까? 2003년도에 제 조카가 결혼할 때 제가 디지털 카메라를 사주면서 1기가 메모리를 30만 원 주고 사줬어요. 1기가 사주니까 우와. 그 신랑이 뻑가요. 어이구. 삼촌, 1기가면 대단하네요. 그랬거든요. 지금은 1기가 지금은 1기가짜리 파는 걸 못 본 것 같아요. 그렇죠. 32기가, 뭐 16기가, 최소 8기가부터 그렇죠. 시작하는 64기가를 25,000원을 샀어요. 그러니까요. 세상이 바뀌었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시절이 됐기 때문에 자 메모리는 무지 쌓였어. 네. 그리고 그 속도, 그 전송 속도가 옛날에 우리 그 80년대 때, 90년대 초반까지 BBS 통신할 때 네. 1kbps 전화선을 이용, ADSL 네, 네, 네. 이용해갖고 뾰로로 하는 그 시절. 네. 아, 띠띠띠띠띠 하면서 뭐 그래갖고 화면에 네. 글씨 01410인가 뭐 이런 게 뜨는데도 네. 한 20초 기다리고 툭툭툭 하면 야 빠르다. 세상 좋아졌어. 빨랐다고 생각했죠. 그림 하나 그림은 생각도 못했던 그 시절에서 이제는 정말 동영상이 뭐 점프한 모듈 동안에 쫙 다운로드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스트리밍도 아니고 다운로드가 예. 될 정도로 예. 빨라졌어요. 그래서 그 빨라진 것에 대한 것은 정말 대단한 기술인데 네. 이렇게 이제 자 얘기가 건너뒀지만 빠른 전송 속도와 메모리 값이 싸지면서 네. 이제는 자 여태까지 그 우리가 지금 90년대 중반까지 얘기했어요. 네. 90년대 중반까지 어떻게든지 메모리 값이 비싸고 속도는 느리기 때문에 압축에 대한 것이 화두가 돼서 틀고 또 우리가 그 MP3 파일에 대한 그 음원 시장에서의 다운로드 음원 사이트에서 MP3 위주로 걸려놓기 시작하고 네. 그래서 그것이 CD 결국은 그것으로 인해서 CD가 죽어가고 불법 파일 다운로드 받고 하는 그런 네, 네. 일련의 조치들이 막 생긴 것들이 결국은 네. MP3라는 그 소용량의 그리고 그다음에 솔직히 말해서 음질이 그렇게 훌륭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과정으로 보면 계속 음질이 손상되는 방식으로 진행돼 온 거네요. 편의성은 증가하면서도 그 단위 경제장 유니트당 네. 프라이스가 네. 대적을 못하니까 네. 결국은 그 압축으로 가는 수밖에 없었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요즘 들어와서는 어느 날 갑자기 한 이게 한 5-6년 전부터 어느 날 갑자기 메모리도 싸지고 스피드도 빨라졌는데 우리가 왜 이러지? 아.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런 비유를 예를 들면 어떨까요? 그 딸이 결혼을 했는데 고기를 굴 때마다 네. 모퉁이를 쓰르르고 네. 그래서 이제 어느 날 그 궁금해서 남편이 왜 당신은 고기 굴 때마다 모퉁이를 쓰르고 네. 엄마가 이렇게 항상 모퉁이 쓰르고 왔어. 네. 그래 그래서 이제 자기 궁금해 장모님한테 가서 장모님 왜 모퉁이를 쓸고 오십니까? 그랬더니 네. 후라이팬이 작아서 후라이팬이 커졌는데도 계속 모퉁이는 자기는 이제 그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오디오도 마찬가지로 그 자기가 문제점이라는 것에 대한 것을 네. 이미 해결됐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스스로 족쇄를 채고 말이 고삐를 자기가 묶듯이 네, 네. 못 도망가는 상태가 있었던 것이에요. 네, 네. 그러니까 고음질을 갖다가 충분히 담고 전송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음질의 그 MP3를 계속 그 고집을 해왔다는 그렇죠. 얘기인 거죠. 다른 것은 그 아까 얘기했지만 그 이유는 근본적으로 가면 네. 디지털 쪽의 압축 기술자들이 오디오를 음악을 몰라요. 정말이에요. 그리고 이 음악 좋아하는 사람들은 MP3 상대를 안 하고 그저 워크맨 젊은 사람들, 네. 새로운 미디어로 접하는 사람들이 다 활용했지. 네. 그 기득권을 갖고 있는 MP3 플레이어, MP3 네, 플레이어 네. 쪽으로 그 많은 그 음원도 팔리고 기계도 많이 팔리고 그랬었습니까? 네, 네. 그랬던 것이니까 서로 더 좋은 음질을 더 좋게 들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해요. 네. 네. 뭐 찾는 사람도 없고 만드는 놈도 없고. 네. 음악이 이 정도면 충분하지 뭐 사오정이 어쩌고 저쩌고 알 게 뭐야. 아 지금도 생각해보면 뭐 멜론이나 이런 데서 서비스 되는 걸 보면 MP3 위주로 그거를 갖다가 다운로드 받게끔 돼 있잖아요. 그게 지금 보면 사실 그렇게 저음질로 들을 이유가 없는데 그걸로 서비스 되는 거 보면 그 소장님 말씀하신 게 좀 이해가 가요. 좀 이상하긴 하네요. 이 작가님 굉장히 지금 궁금한 게 많으셔서 질문하시는데 저는 윤 소장님 너무 힘드실 것 같거든요. 아, 네. 잠깐 우리 좀 쉬고 갈까요? 네네.